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26일 사드 배비를 강행한 미국과 괴뢰군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24일 단체는 미국에서 그것 그리스도교 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의 남조선 배치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 격화 책동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는 긴급 소환을 미국 대통령과 괴뢰 대통령 고난 대행에게 발송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진보연대가 26일 인민을 기만하고 기습적으로 반입한 전쟁 괴물 사드를 즉시 철거시킬 것을 미국과 괴뢰 당국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